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불법 입국한 남한 국민 4명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남한 정부는 아직 이들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2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지난 15개월간 공전됐던 북핵 6자회담이 관련국들의 의견 조율 결과 다음 달 또는 늦어도 4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벌인 포사격 훈련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한 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북방 한계선 포사격은 대외적으로는 서울의 특정 지점을 정밀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일도 이 같은 포사격 훈련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일성 군사종합대 포병학과를 다녔으며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해 10월 김정은은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의 정통한 천재이며 포병 부분에 매우 정통하고 입체감과 정확도를 갖춘 새로운 군사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관련 강연 자료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불법 입국한 남한 국민 4명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남한 정부는 아직 이들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 국민 4명의 억류 사실을 보도한 이후 이들의 신원이나 입국 경위 등을 설명하는 추가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표 이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사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북 민간단체에서도 현재까지 단체 구성원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 중에는 억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방법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외교부나 현지 공관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억류자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대북 전통문 발송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한 게 없다며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윤곽이 드러나면 어떤 시기든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억류 사실을 보도한 뒤 북한 개성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봤지만 모르고 있다며 북한 체제 특성상 당국끼리도 정보가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2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통행, 통관,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한은 신속한 개성공단 왕래를 위해 현재 남한 측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는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를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하루 중 신청한 시간대에만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지정시간 통행제를 1일 단위 통행제로 변경하고 신청한 날짜에는 어느 시간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통관을 전수검사 방식에서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단 내 인터넷망을 조기에 개통하는 문제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남한 측 수석 대표인 통일부 이강우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과 국방부 소속 중령급 실무자 2명 등 남한 대표단 5명은 2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5개월간 공전됐던 북핵 6자회담이 관련국들의 의견 조율 결과 다음 달 또는 늦어도 4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과 중국 간 연쇄 교차협의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조건부이긴 하지만 확인됐고 협의를 바탕으로 의장국 중국의 모종의 제안에 대해 남한과 미국이 원칙적인 수용 의사를 피력하는 등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관련국 간 협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전략 대화를 비롯한 최근 1년의 협의를 통해 6자회담을 가급적 조기에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추가 대화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국과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경우 북미 추가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최정락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기록 버전서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 버전서의 북한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곳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전소에서 제공되는 북한인권이야기 진행을 맡은 유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권리 등 그야말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은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나 성별, 정치적 성향은 물론이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도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것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류가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성취한 위대한 성과물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너희들은 인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고 봉건 사회에서도 평백성들은 왕과 양반 계급의 소유물로 취급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상의 기반을 둔 근대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인권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근대화 혁명 직후에도 인권은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별을 존재했고 발전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 태어난 국민들은 많은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았지만 봉건적 색채가 많이 남아있던 저개발 국가와 독재사회 인민들의 인권은 열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인권이 해당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다른 나라 인민들이 굶주림과 독재에 시달리며 인권을 탄압받아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인류가 하나라는 의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오게 하는 요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아직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의 인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를 지어주거나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권을 오갑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쟁 범죄나 학살과 같은 인권 범죄를 저지른 독재자에 대해서는 전쟁 범죄 재판서나 국제형사재판서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제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주민들을 보호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인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 당국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국제사회가 권한의 행군 이후 많은 식량과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정일 정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 청년와 인권사회는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 당국이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있으며 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심각한 북한이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인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미국은 6자 회담의 의제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계 정상화 논의 때 본격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북한 인권 법안까지 제정해 북한이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론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인권은 국권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이 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머리악일 뿐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지 못하면 나라를 잃게 되고 결국 인민들도 너희와 같은 운명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참 황당한 기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비가 많이 와도 제국주의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열차가 탈선을 해도 제국주의 하수인들이 책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도 북한을 침략하려는 제국주의 탓으로 돌리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인 지금까지도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사라진 제국주의를 핑계로 내세운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요. 변명을 하려고 해도 좀 그럴싸한 변명을 해야지 않을까요? 국제사회가 북한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침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똑같은 사람인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당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인권을 개선하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국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의 북한 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자기 밭은 친척들의 이전하고 한 게 대중적인 신마을이 되버렸다 하는 자각으로부터 그 미국 스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무슨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혼을 관찰하지 못해서 뭐다고 나 아무 의도 없는 소리야. 그러면 무슨 유혼을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보다 사람 속이 위한 말들이. 근데 이제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김정은의 그런 지배체계가 확립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인데 그건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 데 대한 우리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 김정일이가 그 지시함 그대로 집행되는 거지. 그건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에서 일어날 거 후퇴했다 할 가능성이 없어. 근데 그런 공상을 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이건 아직도 우리 여기 사람들이 북한의 정권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한 300군에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똑똑히 모르고 있고. 북한이 만약에 중국이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견뎠겠어? 무슨 재간으로 견디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이고 중국이 건재하고 있는 난 북한을 왜 망하겠어? 그런 걱정, 그런 과연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북한 민주화 과정에서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역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군인들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다든가 이렇게 지면은 군대가 일어난다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지금 있는 그 군대 우두머리들이 무슨 역할을 한단 말이 아니지. 그 붕괴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단장급 이하의 군인들과 제대 군인들이다. 이거 틀림없는 판단이야. 그걸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니까 우리 방송도 앞으로 그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아직도 그 시기가 안 왔어. 김정은의 체제가 공고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나. 문제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의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사업을 하는 데서 우리 정부가 옳게 할 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사업을 옳게 하게 하고 일본의 중국과의 사업을 옳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 틀을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 틀을 똑똑히 인식하는 거예요. 세습제도가 공고히 되건 말건 세습제도가 공고히 된다는 말은 북한의 그 체제가 자꾸 계속 공고화된다는 말인데 그게 있을 수 없지 않소. 김정일이가 계속 통치했던 것이 공고화되진 않아. 그러나 망하진 않는다. 중국이 있는 한 망하지 않아.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곧 중국의 군대가 나와서 간섭하는 그렇지도 않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지경으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지금 저는 안 돼서 그게 문제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작품이지 않소. 여기서 우선 방송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를 민주화하기 위한 방송을 자꾸 해야 돼. 대북 방송을 제목을 걸고서 실제는 이 국내 애국적인 역량들을 보장시키는 사업을 자꾸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좀 지원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면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서 국경지대에 자꾸 파견해야 돼. 거기에 기지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교포들과 사업을 해서 그걸 북한 쪽에 들이보내야 돼. 안전하게. 그 사람들 혁명을 할 사람들은 못 되지 않소. 그래서 안전한 곳을 들이보내서 거기 가서 살면서 거기에 주민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도록 해야 돼. 북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일어나자고 해도 그 밀어줄 데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그때 거기서 중국이 확고하게 김정일 정권을 지지한다 하게 되면 일어나지 못해. 경제적인 원자라는 게 큰 건 없어. 중국이 경제적 원자 그렇게 잘 주지. 또 내부 간부 사업에 간섭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동맹자가 있어서 그걸 지지한다. 이게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김정일 집단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고립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위험하게 되면 그때는 중국이 가만 안 있다.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지. 그 사람들은 그 북한을 지원하는 것 쪽은 뭐 문제를 다루기 하나도 없거든.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만 체결하면 그건 큰 변화예요. 중국이 지금 꼬리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자기네한테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그들에게는 지금 중요한 관심사거든. 그걸 안심시켜야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 얘기할 게 아니라 자유무역 협정만 체결하면 돼.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 세 나라의 친선협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그 13억을 다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놈의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이 돼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친선협회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동지와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끌어오고 해지면 우리가 거기 가서 일하기 쉬워져. 그 우리 좀 자금이 생기면 거기다 공장 같은 것도 건설하는 거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또 우리하고 협조를 하고 우리 사업을 잘하면서 동시에 친선협회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저 늘 그 생각하라고요. 이게 민주주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우리 방송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 여기가 기지야.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기지로 해서 북한 민주화 사업을 해야지 여기하고 떨어지겠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로 시작되는 함께요 음악의 미로시간 진행의 김련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흥겨운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찬 김종국 씨 노래 사랑스러워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스러워 오,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참 김종국 씨 노래 사랑스러워를 들으셨는데요. 국민 가수인 김종국 씨는 당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1995년부터 가수 활동을 하면서 2009년에는 서울가요대상 본상을 받았습니다. 사랑에 취한 듯한 김종국 씨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럼 이어서 워너비 노래 사랑합니다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오직 그대만을 난 처음보다 또 지금보다 내일 더 많이 사랑할게요. 네, 워너비 노래 사랑합니다를 들으셨는데요. 워너비는 20대의 젊은 3인조 가수 그룹이고요. 순결하고도 변함없는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기꺼이 도와주고 이해와 신뢰로 감싸주는 사랑으로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을 꾸려보는 듯합니다. 겨울의 찬 기운을 사랑으로 가득 찬 즐거운 음악으로 훈훈한 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노래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김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